남조선 유남유수에 의하면 남조선의 문학계 인사들이 2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작가들의 명의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이 전쟁 괴물인 사드를 당장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